애들한테 허리 안 숙이고 뮤직을 들이고 this beat by cooking soul and I'm for cookies doing the group and BK so put this on 너의 머릿속 so memorize 내가 누군지 fucking rap rookie 야나들 rookie들은 가능성만 내세우지 emphasize I am bigger size 랩하는 댓글러들 어디나 도 시도봐 shout out to Tail Kim 패거리 댓글 kings shout out to Vance D 내 랩이 감흥 없어 부신이 fake fake 앨범들 잘 들었어 shout out to Frank Cloud yeah. what up 잠수 탔다 돌아온다고 나 좀 해들었어 허락 없이 말을 해 미안해 그러게 왜 허락 없이 내 랩은 너 only me stay back반말하다 갑자기 존댓말 한다는 말이 자기가 노래 안 골라댄다 퓨처님 부탁은 잘나가는 래퍼들 이름 되면 너도 참여해라는 식의 fucking good at the fucking hey okay 나도 사과는 좋게 받지만 변명 어떻게 해야 넘어갈까 손해 보이나 말까 위저대 안 받아 그러니 컴백할 생각 말고 좀 몸살이여 그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한 서울에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Let me fucking shout out the people like you So mommy go away, ho, just get over them Let me fucking shout out the people like you So mommy go away, ho, just get over them Rap 아니게 시켜 댓글을 들어 만약 타자가 랩보다 영향력 크다면 못 하러 랩을 해 내가 뭐 말을 하려나 밥 먹고 살려 음악한 것도 아닌데 다운 받아들으면서 손님 행세 하는 중고딩 fake ass 걔들 까고 보면 걔들도 랩해 나 알아보 몇십 명 빼곤 다 Rest in peace래 내가 먼저 해줬나 Fuck you Shout out to you too How are you bitch 내가 왜 MC 반 힙합 근데 네가 좋아하는 래퍼들 다 내가 힙합이란 건 알지 But you don't know shit cause you never did it But 이거 봐 뭐라 하는 건 싶지만 뭐라는 사람 중에 본 사람은 없지 다 니들이랑 우리는 차원이 달라 X같더라 정말 새끼들끼리 딱 이렇게 모여다니니까 막 우쭈이 되는 거 같고 그래? 응? Let me fucking shout out